오늘 여섯 번째 구원 얻는 믿음, 거짓 제자와 참된 제자의 차이. 먼저 가룟 유다의 케이스를 우리가 좀 보겠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제자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물며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00% 성공률을 자랑하는 제자 디사이플 메이커, 제자 삼는 사람. 이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100% 제자가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시는 은혜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약간은 분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많은 오해를 교회 안에서 성경을 잘 알던 잘 모르던 많은 오해를 가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 여러분 아시듯이 고린도교회가 그렇게 일부 영적인 은사와 경험과 이런 면에서는 참 탁월함을 보여줬지만 일부 참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사도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복음적인 학자들도 책을 썼고 저도 대학교 때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 육에 속한 자로다 하는 이 말씀이 그 근거 구절이 되어서 모든 우리의 그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범주에다가 집어넣음으로써 말하자면 나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해석이 예를 들면 뭐 워치만 이에게서도 나왔고 뭐 굉장히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교회 안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게 만든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진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고 배우실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인데 그런 경우가 참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 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이에요. 죄다 둘러봐도 목사니 장로니 뭐니 죄다 둘러봐도 다 똑같아요. 아니 나보다 더 못해. 그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느냐 잘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성숙함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런 꿈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범주를 하나를 끼워 맞춤으로써.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이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7절. 1장 7절 보기 전에요. 2절부터 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수신자,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들은 바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성인, 세인트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란 말이죠. 분명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3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분명히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들은 은사가 풍성했던 사람들이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본다면 오늘날의 어떤 교회와도 비교가 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라고 바울사도가 이렇게 확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들은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었고 이들이 구원 얻는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바울사도가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지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육신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너희가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음행과 음란함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명확하게 잘못한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음란과 반역이 이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분리를 행했습니다. 이쪽 저쪽 막 파를 만들었습니다. 육적인 방식으로 행한 거죠. 나는 뭐 이 목사님이 좋다, 나는 저 목사님이 좋다 하면서 저 목사님은 틀렸다, 옳다 하면서 파가 생기는 거죠. 그건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를 너희가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계파가 있죠. 뭐 박근혜파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을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알게 되면 그냥 바울사도도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5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판단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런 삶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이유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굉장히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두루뭉실하게 읽고 그냥 이것을 막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이 죄 짓는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인데 이 부분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이루세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한편으로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루는 것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기도를 따라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는 영원히 지키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를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3년을. 이 이야기는 유다 거짓 제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삶에서.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죄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양심이 있으면 죄의식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이 채무의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그 죄에 대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보셔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흔드는 편이죠. 멀쩡한 분도. 근데 좀 많이 흔들리시길 바라요. 저는. 너무 안심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뭐 누구긴 누구예요. 누구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다가 진짜 나를 볼까 봐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발 씻어주셨죠? 제 생각에는 조금 이 사람 이게 회개할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발을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야, 나는 지금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을 배신할 건데 거래가 됐는데 이런 부담이 있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떡을 찍어주는 것은 귀빈에 대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 예절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는 숲에다가 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면 가룟유다한테 그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마음에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양반을 팔아넘길 텐데 죽을 텐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회개의 또 기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의 마음이 녹아지지를 않았어요.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를 보면 주님을 버린 거는 유다만이 아니었잖아요. 다 버렸어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차이는 뭔가 하면 유다는 계산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베드로도 버렸는데 베드로는 뭐 하여간 죽더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끝까지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유다는 자기가 뭘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 제자의 특징, 유다는 영원한 가치보다 일시적인 이익을 사랑했고 참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평판, 무마된 양심,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의 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도예요. 그는 그러니까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의 다섯 가지 요소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사실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도 이 본문을 제가 잠깐 다루게 되는데 한번 미리 예습을 좀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사실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5절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24절에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네보다는 더 괜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네들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내 머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시죠? 그런 거, 여러분. 내 머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말을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러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녹음기가 그냥 여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몸에. 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길 방법도 없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억울하지 않은 마음도 생기지만 나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지. 이제 안 믿기 제 수준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또 사회 살아가는 그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분하고 할 때도, 왜 저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 했다. 내가 안 했나 보지 뭐. 이렇게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이런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지성과 능력으로 하나님하고 논쟁을 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이제 한번 보죠.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엇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진짜 회심은 이런 다섯 가지의 특성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겸손. 영적인 이해는 사람의 지적 능력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무관합니다. 지성이 죄가 아니고 지적인 자만이 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머리를 쓰라고 얘기를 하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와 마음과 의지와 나의 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자기 지성을 의지하는 자는 교만에 의해 부패함으로써 진리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인간이 성장해가는 과정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성장해가면서 점점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고 독립적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무엇이며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unveil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이만큼 열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닫으면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이 좋으셔도 이 중에서 닫으면 못 봐요. 그렇지만 열면 보여요. 이만큼 열면 이만큼 보시고요.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만큼밖에는 우리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말하자면 지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아니 닫혀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눈이 좋아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 회개. 내게 오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내게 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회개에 대한 초청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던 방향 그쪽이 아니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자기 능력이 바닥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니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죠. 내가 내 길을 지금 성공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워서 내가 내 능력으로는 내 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주님이 자꾸 도와주시겠다.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자꾸 도와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됐다니까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세상을 살아온 연수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말 잘나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보게 하시는 때를 주세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온 거죠. 근데 좀 더 가셔야 됩니다. 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났다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주께로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게 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한 회개와 믿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나를 믿으라는 말이죠. 내게 오라는 것은. 이거는 지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종. 멍에를 메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멍에를 메라는 말만 없으면 훨씬 더 이게 자유로울 텐데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찜찜하게 요것만 없으면 얼마나 산뜻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라. 근데 쉼을 얻는 것과 멍에를 메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너희가 지금까지 메고 가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워주는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배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냉담한 불순종.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냉담한 불순종.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설교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삶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읽을 때 혹은 뭐 코이노니아에서 말씀 가지고 나눌 때, 야, 이게 내가 찔린다. 내가 이거는 좀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안 와요. 아무 느낌이.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반역.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시는 걸 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알지만 할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런 상태에 여전히 있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사실 이것을 전부 다 어떻게 본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가룟유다와 같이 사실은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 주님이 발 닦아줄 때 또 수프에다가 찍어가지고 줄 때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에서도 그랬지만은 교회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가 있는 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맞아, 나는 거짓이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끊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제자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가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놀라운 초청이죠. 한편으로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서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나 정말 너무 힘들어. 그리고 주님 앞에 왔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안에 들어가서 문 이렇게 저쪽에 써있는 거를 뒤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하면 너는 내가 창세 전에 너를 택한 자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그게. 근데 맨날 당신은 안 택한 사람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나는 택한 이걸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이 여정이 비록 가룟유다가 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그저 동행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남은 평생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실 거죠? 네. 끄떡끄떡 이렇게 30년이 시간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